국제거려인 통일연합회가 월간 잡지 통일 어유월호를 발행했습니다. 잡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당 창건과 당의 강화 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실었습니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중에서 3.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와 개회사, 폐회사를 실었습니다. 잡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 잡지는 그 밖에 여러 소식들을 실었습니다.